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 발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는데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내 두 다리를 전부 내어줄 수 있는데 예쁘네 잘 지냈나 보네 행복해 보이네 너의 나 때문에 여기에 남겨져 있는데 불 꺼진 거리에서 널 위해 어둠에 덤비네 너의 나 때문에 이렇게 홀로 서 있는데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 발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는데 어울리는 거리에 사람들처럼 방향이 엇갈려버린 채 너에게는 나를 걸었고 넌 대체 뭘 걸었어 계절처럼 자랐고 또 상처처럼 자랐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 발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는데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